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학기 초라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바쁘시겠죠? 그리고 객지 생활을 처음 시작한 자취생, 하숙생 여러분들 어떠세요? 집에서 나올 때는 조금 들뜬 마음이었겠지만 지금쯤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아버지의 꾸지람이 그립진 않으세요? 퉁퉁 부는 라면을 끓여 먹다가 문득 올려다보게 되는 밤하늘, 당장이라도 건너방에서 들려올 것 같은 아버지 기침소리, 시외 통화료 많이 나온다고 얼른 수화기 내려놓으시는 어머니. 그러고 보면 가족 사진 한 장 챙겨오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시겠죠. 그럴 땐 가끔 편지를 쓰세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속내의도 잘 갈아입고 끼니도 거르지 않습니다. 봄이지만 아직 날이 차니까 배는 꼭 덮고 자라고 하셨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편지 말미에 보고 싶다라는 말을 쓸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 보면 쑥 자라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아 영화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키리테 카나와가 부른 오미오 파피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충북 옥천 청산면의 김형준 씨 친구 재규가 군대를 간다고요.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건강을 빈다고 하셨습니다. 또 경북 경산 하양읍 한사동에서 박미경 씨, 대학교 2학년인데 아직 남자 기피증 때문에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요즘은 좀 우울하다고 하셨는데요. 박미정 씨 사연을 쭉 보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할 분 같지 않은데, 저도 옆에서 같이 기원해 드릴게요. 저희 FM 영화음악도 친구가 되어 드리고요. 또 경기 기계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김은기 학생, 94년 새해부터 제가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구호 아래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첫 테이프로 FM 영화음악에 편지를 보내자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시면서 편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김은기 학생이 신청하신 곡을 오늘은 시네마 천국을 통해서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은요, 영화 매니아를 위한 영화, 바로 라스트 액션 히어로입니다. 그 영화와 현실을 엄청나게 마구마구 뒤섞어놔서 그 아이디어가 돋보였었죠. 참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다이 하드 1편을 찍은 존 맥티어넌이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또 아날드 슈왈츠네거가 영화 속의 영화의 잭 슬레이터로도 나오고요. 또 실제로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자신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에게 쏙 파는 소년 데니 역으로는 오스틴 오브라이언이 연기를 하고 있고요. 소년의 어머니는 피셔킹에서 제프 브리지스의 연인인 앤으로 나왔던 멜세데스 루엘입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죠. F. 머레이 에이브라함이라든지 조안 플로라이트, 또 안소니 퀸 뿐만 아니라 카메오로도 배우들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짐 벨루시, 체비 체이스, 샤론 스톤, 장클로드 반담, 또 랩가수 MC 해머 뿐만 아니라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실제 부인인 케네디가의 마리아 슈와이버까지 카메오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이들 배우를 찾아보는 재미 또한 만만치 않죠. 자, 시네마 천국 라스트 액션 히어로, 하이텔의 전정우 씨, 박성근 씨, 신현우 씨도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뒤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석영산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석영산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우리 딴 음악 들을까? 아니, 이걸 다 산 거야? 아니, 딱 한 장만 샀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다 있다고. 와, 그게 뭔데? 폴리그램 슈퍼힛.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에 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 집에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에 9950. 잃어버린 성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에 6888.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석영산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석영산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는 화가 났고 화난 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Hey, you want to be a farmer? Here's a couple of acres. 더구나 잭 슬레이터의 아들 에디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잭 슬레이터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도끼 살인범 리퍼. 자기 딴에는 벼르고 별렀던 복수의 순간입니다. 옥상에 올라온 잭. 리퍼가 에디의 얼굴에 도끼를 들이대고 흉악하게 웃고 있습니다. You know what that's like, Jack? It was your illegal search that rendered the bloody axe inadmissible. Remember, Jack? Now lose the gun. 잭 슬레이터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는 리퍼. 잭은 옷소매와 허리춤 그리고 장화 속에 감춰둔 총과 칼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찹찹. Oh, unless you consider this a weapon. 그리고 겨우 생각났다는 듯 뒷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 바닥에 굴립니다. 안전핀까지 뽑아서요. 지난번에도 이런 트릭에 속아서 붙잡혔던 리퍼. 이번엔 속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에디 보고 수류탄을 주우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눈짓을 알아챈 에디가 수류탄의 단추를 누르자 칼이 튀어나옵니다. 에디가 그 칼로 리퍼를 찌르고 리퍼가 잭을 향해 도끼를 날리고 그 도끼를 아슬아슬하게 피한 잭이 총으로 리퍼를 쓰러뜨립니다. 자, 순식간에 벌어진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잭이 총을 쏘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핀트가 맞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자 한 소년이 투덜댑니다. People are trying to sleep. Now wait. 말하자면 여태껏 본 장면들은 이 소년이 본 영화 속의 영화였던 거죠. 소년은 영사기사 니크를 찾아서 영사실로 올라갑니다. 니크! 니크! 니크, you okay? What? The climax is on the fridge. 학교도 땡땡이 치고 텅 빈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데니 메리간. 영화 광입니다. 잭 슬레이터라는 이 영화만 해도 벌써 여섯 번째 보는 영화예요. He killed second cousin. Big mistake. Jack Slater 4. Well, I'm checking the print tonight. Midnight. 늙은 영사 기사 닉은 데니에게 오늘 밤 잭 슬레이터 시리즈 4탄의 필름이 도착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개봉 전에 이 꼬마 영화광에게만 미리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Nobody. All you have to do is to get to school. You know, if you hurry, you're only going to be 4 hours late. 신이 나서 극장을 나서는 데니의 등 뒤엔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의 잭 슬레이터 광고 입간판이 우뚝 서 있습니다. 데니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로렌스 올리비에 주연의 옛 영화 햄릿을 보면서 셰익스피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reachery, conspiracy, sex, sword fights, madness, ghosts. And in the end, everybody dies. 음모, 배신, 섹스, 검술, 광기, 유령. 햄릿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설명합니다. 알고 보면 햄릿도 액션 영웅이라고 덧붙이면서 영사기를 돌립니다. 하지만 잭 슬레이터를 여섯 번이나 본 데니의 눈에 우물쭈물하는 햄릿이 액션 영웅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And so he goes to heaven. Talk, just do it.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 답답한 데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햄릿이라면 이랬을 거라고요. You killed my father. Big mistake. 아버지를 죽였지. 너 실수했어. Nimble state of Denmark and Hamlet is taken out the. 갑옷을 입은 아놀드 햄릿이 속보를 번쩍 들어 던져버리고 무지막지하게 반역자들을 처단합니다. Stay thy hand, fair prince. Who said I'm fair? 아놀드 햄릿에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아닙니다. Prince, good night. To be 사느냐 or not to be 죽느냐 not to be 죽어라. 그리고 그날 밤 데니는 엄마 몰래 극장으로 갑니다. So, is the print ready to roll? Oh, just a minute, young man. Aren't we forgetting something? A ticket. Well, you gotta have a ticket, Danny, to see a movie. And have I got just the one? See, when I was about your age, Harry Houdini played this theater, and my pop took me. 늙은 영사기사 닉은 극장에 처음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마술사 후디니를 만났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술사가 주고 간 50년도 더 된 황금빛 마술 티켓을 꺼냅니다. It was given to me by the best magician in India, and it was given to him by the best magician in Tibet. It's a passport. Another world. It was mine, and now it's yours. 이것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티켓이란다. 자신이 원하는 세계로 가는 거지. 이제는 너를 주마. What's it do, Nick? 닉은 마술 티켓을 반으로 찢어서 반은 매표함에 넣고 반은 데니에게 줍니다. 닉이 영사실에서 소리칩니다. 자, 누가 이기는지 볼까? Jack Slater can't lose. Never has, never will. 슬레이터는 결코 지지 않아요. 닉의 영사기가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텅 빈 객석에 혼자 앉은 데니, 잔뜩 흥분된 표정으로 스크린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잭 슬레이터 4탄. 주연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이름이 새겨지고 타이틀이 올라갑니다. 스크린 속에 안소니 퀸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실리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마약 밀매상 비발디가 안소니 퀸입니다. 그는 잭 슬레이터의 사촌형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Mr. Benedict. 그리고 비발디의 오른팔인 외눈박이 저격수 베네딕트도 보입니다. Everybody knows. Count Vivaldi. Is number one. 그들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잭 슬레이터 형사가 등장합니다. 악어 가죽 부츠에 청바지와 점퍼 차림. 그는 사촌 형 집을 방문합니다. 프랭크. 잭. 잭, listen to me. Who did this? Listen to me. This is important. Tony Vivaldi and the Torelli mob. 하지만 사촌 형은 비발디 일당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며 죽습니다. 프랭크! 프랭크! 비발디 일당, 큰 실수한 거죠. 이제 본격적인 액션입니다. 악당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잭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데니의 호주머니에 있던 마술 티켓이 푸른빛을 내면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악당들이 던진 불붙은 다이너마이트가 영화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극장 통로를 따라 떼굴떼굴 구르는 다이너마이트. 도저히 믿을 순 없지만 터지기 전에 일단 도망쳐야 됩니다. 데니의 눈에 새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딜까? 분명 폭약이 터졌는데 아직은 살아있구나. 데니는 몸을 일으킵니다. 그때 또 총소리. Don't shoot me. I'm Danny Madigan. I'm a kid. 넌 누구냐? 데니 매디건이에요.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총을 쏘고 입으로는 누구냐고 묻는 사람. 분명 잭 슬레이터 형사입니다. How did you get here? I'm not quite sure where here is, sir, but I don't think you want to... 어디서 나타났어? 얘기하자면 길어요. 얘기하기도 길고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액션이 난무하는 장면이니까요. 악당들이 죽어 넘어지고 악당의 차가 폭발합니다. 데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마술 티켓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영화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요. I'm in the movie. Holy cow! I'm in the movie! 닉! Houtini wasn't faking! 데니는 잭을 따라 LA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데니. 원초적 본능의 샤론스톤이 취조가 끝나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 중이고 또 만화 고양이도 보고 터미네이터 2의 사이보그 인간 T-1000도 봤으니까요. How do you get to Carnegie Hall? Practice! John, practice, you're over there, so big. What are you doing away from Washington? If you don't think something strange is going on between this is top secret. I know the Vivaldi mob is joining forces with the Torellis. 더군다나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 에프머의 에이브라함도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도 역시 경찰입니다. 프랙티스 형사. 하지만 데니는 잭에게 귀뜸합니다. Watch it, Jack. He killed Mozart.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를 죽인 사람이에요. So make sure to be on the lookout. Thanks. Now, no more movies. 하지만 잭은 계속해서 영화 얘기만 하고 있는 데니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영화를 많이 봐서 약간 정신 나간 아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No such number, no such name. The state of New York's never heard of you, Mr. Madigan. What's your real name? Danny Madigan. Where you really from? 355. How'd you get in the car? 데니를 다그치는 서장과 잭. 그런데 데니에게는 뭔가 심상치 않은 구석도 있죠. 마약 밀매상 비발디를 알고 있는 거 하며 흑인 경찰서장의 가정 문제까지 알고 있습니다. I wouldn't put too much faith into what Vivaldi told him. 물론 데니는 현실 세계에서 잭 슬레이터 시리즈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서장은 속눈썹 치고 데니를 잭의 새 파트너로 짝지어 줍니다. Tell me how I know they tortured Frank and then stashed him behind his front door. Because I saw it on screen. Because this is a movie. You're very clever. 계속 영화 얘기만 늘어놓고 비발디도 알고 있고. Someone killed my favorite second cousin. That's a big mistake. That is what. 제게 말버릇까지 알고 있는 이상한 꼬마. 게다가 파트너까지 됐으니 지금 미칠 노릇입니다. You really believe that you're inside a movie, don't you? Yes. All right. I'll give you 10 minutes to prove it. Then I'll shoot you. 이 모든 게 영화라고 데니가 계속 떠들자 10분 내에 증명해 보라는 잭. 데니는 비디오 가게로 갑니다. What are the Schwarzenegger films? Foreign films are in the back. No action. This guy's an action star. Down the center on the left. 그런데 거기에 나직은 터미네이터 2의 포스터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인공이 실베스타 스텔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No, it is impossible. 이젠 어쩔 수 없게 된 데니. 이 모든 상황이 영화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하지만 좀 위험한 방법을 택합니다. Okay, Mr. Non-Believer. I'll take you to the house where your cousin Frank was tortured. I've seen it on screen. 비발디의 집을 찾아주겠다는 거죠. 영화 속으로 들어오기 전 극장 객석에서 이미 비발디의 집을 봤었거든요. 믿져봐야 본전인 잭. 데니가 가르쳐준 비발디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May I help you? Yes. Could I speak to the drug dealer of the house, please? 마약 밀매상을 잡으러 왔다고 고지고대로 말하는 잭. 하지만 그 집 하인은 우습다는 듯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돌아서는 잭에게 데니가 어디 가냐고 묻죠. 잭이 터미네이터의 대사를 흉내냅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누구처럼 이럴 줄 알았지? 하긴 잭으로서는 터미네이터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니까요. Your calling card. I understand you're interested in drug dealers. 그때 비발디의 집 문이 다시 열리고 외눈박이 저격수 베네딕트가 나옵니다. 데니는 베네딕트의 한쪽 눈이 사격 표적이 그려져 있는 의안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베네딕트는 이미 스마일 모양의 의안으로 갈아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He had one in the bullseye when he was with his second cousin. 그냥 돌아서는 잭과 데니. 하지만 베네딕트는 심각합니다. 웬 꼬마가 사격 표적에 그려진 자신의 의안을 알고 있으니까요. 잭은 데니를 데리고 전처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Come on, knock on the door. I told you, your ex-wife's not home. Her name wasn't in the. 잭의 딸인 예쁜 휘트니가 문을 엽니다. Meredith? 휘트니에게 키스를 받은 데니 황홀합니다. 여배우한테 키스를 받았으니까요. It's old evidence. Counterfeit case. 그런데 잭은 서랍을 열다가 아들의 사진을 발견하고 침울해합니다. 지난번 도끼 살인범과 옥상에서 혈투가 있었을 때 잭의 아들도 떨어져 죽었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는 잭의 등에 대고 데니가 얘기하죠. I'll be back. I know. I'll be back. 그 대사 할 차례예요. You know all that? Your pop gets in the papers a lot. I'm interested in crime stories. 잭이 나가고 데니와 휘트니 둘만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문을 열어주러 가는 데니. Hello, Toto. 외눈박이 저격수 베네딕트와 그 일당입니다. Evening, Uncle Jack around? Mr. Slayer's off tracking a lead somewhere. 데니의 수첩을 빼앗은 베네딕트. 데니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리고 다시 영웅이 등장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Boss? Hi. 잭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 악당들을 하나하나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잭도 한 방 맞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 이럴 때 우두머리는 꼭 달아나죠. 도망가는 베네딕트. 잭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Got to catch the red eye. 옥상에서 덤블링으로 멋지게 뛰어내리는 잭 슬레이터. I don't believe this. I'm in the movie and... 이런 영화 안 볼 수가 없잖아. 데니도 자전거를 타고 뒤따릅니다. 그때 정면에서 베네딕트의 자동차가 돌진해 옵니다. 데니는 자전거를 타고 맞대결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잭 슬레이터가 했던 것처럼요. 이것은 영화야. 난 좋은 편이니까 죽지 않을 거야.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 직전입니다. 그제서야 겁을 먹는 데니. 맞아, 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잖아. 자동차를 피한 자전거 하늘로 붕 솟아오릅니다. 보름달 뜬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데니의 자전거. 바로 E.T.의 한 장면입니다. You 한바탕 소동은 끝났지만 늘 골치 아픈 일만 만드는 잭을 서장이 가만둘 리 없습니다. 파면시켜버리죠. Well, see if this is clear enough. Give me your badge. And this time you won't get it back. 잭은 짐을 싸고 경찰 배지를 반납합니다. No, Danny. It's getting harder. I never started out to be anything but a decent cop. But I kept getting involved in these crazy adventures. But the craziest part is I kept surviving. 파면당한 잭은 경찰 생활이 힘들었다고, 곧 죽을지도 몰랐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자위합니다. I mean, you've got a great daughter. And your ex-wife wouldn't keep calling you somewhere deep down. She didn't want you back. 흥행이 안 되는 배우라면 몰라도 그전에는 죽이지 않을 거예요. 데니가 이렇게 잭을 위로합니다. 물론 여기서 물러설 잭이 아닙니다. 잭과 데니는 어느 빌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빌딩 옥상에서는 어느 마피아 보스의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인데 비발디 일당이 시신 속에 신경가스를 장치해서 같은 밀매 조직인 토렐리 일당을 전부 없애려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빌딩 1층 라운지에서 살리에르, 즉 프랙티스 형사를 만난 잭. 그에게 비발디의 음모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프랙티스가 갑자기 잭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는 비발디 일당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잭이 말합니다. 데니가 자네를 믿지 말라더군.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하지만 액션이 이어지려면 우리 편을 구해주는 인물도 있는 법. 잭과 데니를 만화 고양이 형사가 구해줍니다. Help me! Get me out of here! My God! This man's not dead! 옥상으로 황급히 올라간 잭. 아직 살아있다고 거짓말하고는 그 시신을 둘러매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옵니다. He's a doctor! I'm a doctor. You a doctor? Yes. Check his chin. Doctor has fainted. Can somebody help this man here? I think the corpse. I mean, the patient. Look, elephant. 그러자 모든 조문객들이 잭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마피아 일당이 어디 갑니까? 이때 꼬마 데니가 한몫 거들지요. 크레인 끝에 매달린 강철추를 조종해서 잭 슬레이터의 파트너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강철추 끝에 매달려 있다가 시신과 함께 인공 늪에 빠진 잭.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시간이 지나도 시신 속의 가스 폭탄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잭과 데니는 폭발을 막은 겁니다. 한편 작전에 실패한 베네딕트는 비발디의 집으로 돌아와 그를 제거해버립니다. 베네딕트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 들이닥친 데니와 잭 슬레이터. That was for blowing up my second cousin Frank's house. And this is for blowing up my ex-wife's house. 잭은 교활한 베네딕트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This is for my daughter's black eye!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베네딕트가 벽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Jack, he's got the ticket. 마술 티켓 때문이에요. 데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빼앗긴 수첩 속에 마술 티켓이 들어있었고 베네딕트는 그 티켓 덕택에 영화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가버린 겁니다. 어리둥절한 잭을 붙잡고 아직 현실 세계로 나가는 문이 닫히지 않았다며 나가서 베네딕트를 잡자는 데니. How do I get back? You can't go through life nitpicking every little thing. Now come on! 드디어 영화 속의 인물 잭 슬레이터가 현실 세계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 베네딕트를 쫓아서 뉴욕의 밤거리로 나온 잭. 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Here's another explosion for your movie kid. 총을 안만 쏴도 베네딕트의 차는 폭발하지 않고 유리창을 멋있게 깼는데 주먹이 아프고 베네딕트의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했지만 베네딕트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극장 간판이 들어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잭 슬레이터. 잭은 충격을 받습니다. Where am I now? Danny, you got a place I can sit down? 어디 쉴 데 없니? 잭은 쉬고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영화 속 인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죠. Are you okay? Did you see what happened? No, I slept the sleep. 영사 기사 닉을 찾아온 데니 영화 속에 들어갔다 온 얘기를 해줍니다. I wasn't home, Nick. I was in the movie. The ticket worked. I could have used all this time, and I never used it because. 닉은 놀랍니다. 자기가 준 거지만 그 마술 티켓이 정말 마술을 부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Garbo and Camille. Jean Harlow. Oh boy, I had a crush. Monroe and Bus Stop. 추니의 그레타 가르보도, 진 할로우도, 버스 정류장의 마릴린 먼로도 만나고 싶다는 닉. This is a wonderful moment for me, Mr. Slater. 데니가 그에게 잭 슬레이터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영웅은 몹시 우울합니다. How new and exciting this must all be for you. Hey, I just found out I was imaginary. 내 삶은 허구야. 그런 잭을 닉이 위로합니다. Young and impressionable. Well, there's lots worse things than movies. There's politicians and wars and forest fires and famine, plague. 전쟁, 기근, 질병, 추악한 정치가들. 이렇게 영화보다 못한 현실도 많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데니는 잭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But I realized after the car crash. That the ultimate freedom would always elude me until Jack Slater was, forgive the pun, taken out of the picture. 한편 외눈박이 저격수 베네딕트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잭 슬레이터, 아니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제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영화 속에서 이미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도끼 살인범 리퍼입니다. Jack Slater 시사회장.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턱시도를 입고 아내와 함께 시사회장으로 나타납니다. 비 오는 뉴욕의 밤거리를 그의 팬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인터뷰를 합니다. He killed less people in this movie. This movie, we only killed 48 people compared to the last one where we killed 119.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action fans understand we make up for it with a good story. 지난번 영화에서는 119명을 죽였는데요. 이번엔 48명밖에 안 죽여요. I'm going to direct it, produce it, and star in it. Is this guy a success story or what? Only in America. Well, only in Hollywood, I would say. We're talking about Hollywood. Planet Hollywood. 참 할리우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 플라넷 할리우드라는 식당을 차렸어요. Embarrassing. 그의 부인이 식당 얘기는 제발 하지 말라면서 남편을 끌고 갑니다. Jack Slater 3. Scary. Let's ask 도끼 살인범 리퍼도 도끼를 들고 나타납니다. Come here. What did Brett bring you here tonight? I thought I might kill someone. 누굴 죽이러 왔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리퍼. 하지만 리퍼 역을 한 배우 톰 누난이 영화 속 분장 그대로 나타난 줄 알고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시사회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도끼 살인범 리퍼가 슈왈제네거를 향해 도끼를 번쩍 쳐듭니다. 순간 영화 속 인물 잭 슬레이터가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현실의 슈왈제네거가 멋모르고 영화 속의 슈왈제네거를 쓰러뜨립니다. 배우 슈왈제네거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잭 슬레이터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The Swedish has let me know when they're planning a stunt. 스턴트맨 치고 나랑 너무 똑같네. 언제 내 사무실로 전화해주게. Hey, if you get to Los Angeles, call my office. 그러자 잭이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I don't really like you, right? You brought me nothing but pain. 난 네가 싫어. 넌 늘 골칫거리야. 배우 슈왈제네거는 구했지만 데니가 리퍼에게 인질로 잡혀버렸습니다. 비가 오는 고층 빌딩의 옥상. 상황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하지만 리퍼는 똑같은 실랑이는 하기 싫다면서 잭을 향해 도끼를 날립니다. Come on, Jack. Come on. Woo! Come here, over here, right here, Jack. Come on, come here, come on, Jack. Let's go there. Come here, come here, Jack. Come on, Jack. Come on, Jack. Come on, Jack. Come on, Jack. 리퍼의 도끼를 피한 잭, 그 도끼로 고압선 통을 부숩니다. 리퍼는 고압선에 감전돼 죽습니다. I'll be back이라는 대사를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잭도 한마디 합니다. The hell you will. 웃기지 마라. 어쨌든 힘들게 리퍼를 없앤 잭 한마디 덧붙입니다. 역시 액션 영화엔 한계가 있어. I need a hospital. I think my shoulder is out of the socket. Willem Moog suffice. 그때 베네딕트가 나타납니다. 베네딕트는 영화 속에서 어떤 악역이라도 데려올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Gentlemen, since you're about to die anyway, I may as well tell you the entire plot. Think of villains, Jack. You want Dracula? Dracula? Dracula. Hang on. I'll fetch it. Dracula? I can get King Kong. King Kong. Freddy Krueger. Have a surprise party for that old Hitler. Hannibal Lecter can do the catering. And then we'll all have a christening for Rosemary's baby. 13일의 금요일에 크루거, 양들의 침묵의 렉터 박사, 그리고 로즈마리스 베이비. Lining up to get here, and do you know why, Jack? Shall I tell you why? Because here, in this world, the bad guys can win. 그 모든 악역들이 현실에 나오고 싶어 한다. 왜냐? 현실에선 악인이 이기기도 하니까. 잭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총을 맞습니다. 야! No sequel for you. 절대 절명의 순간에 데니가 던져준 총으로 베네딕트를 쏘는 잭. 베네딕트는 죽고 마술 티켓은 옥상에서 떨어집니다. 마술 티켓이 떨어진 곳은 극장 앞.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제7의 봉인이 상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바람에 제7의 봉인에 등장하는 죽음의 기사가 화면 밖으로 긴 낯을 들고 나옵니다. 한편 데니는 죽어가는 잭을 데리고 극장으로 옵니다. 영화 세계로 돌려보내야 잭이 살아나니까요. 하지만 마술 티켓이 없는 한 영화 세계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잭을 데리러 극장으로 들어온 죽음의 기사. 사자 명부에 그의 이름이 없자 돌아섭니다. You gotta get him back. You can do it. I know. 그렇다면 잭을 살려놔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 데니. If I were you, I might be looking for the other half of the ticket. 죽음의 기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라면 나머지 반쪽 표를 찾겠다. 허겁지겁 반쪽의 마술 티켓을 찾아서 잭에게 달려오는 데니. 마술 티켓에서 빛이 나고 스크린에서는 광채가 번쩍입니다. Holy cow! 그리고 잭은 영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영화 세계로 들어온 잭 슬레이터. 서장실의 유리를 주먹으로 박살냅니다. It's working again. 끄떡없는 주먹. 잭은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서장에게 다시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호통칩니다. Put a sock in it. I don't care who does what to your Hershey Highway. And stop shouting. I'm not deaf. 놀란 서장에게 잭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It's in the script. You are the comic relief. Yes. And you know what else?